gonna be the same. Like, are you ready? Woo! To tune in, cut in your paradigm. Huh! 경고 속에, yeah! 영원했던 존재들의 반전. It's up to you, what you wanna do. Yo, 파격된 걸음 그것은 a tide of rage 갈구한 신념 깨어진 doctrine Perfect stranger야 때를 부르니 Sick of the games you craving for a change up 보이지 않는 그 가치들의 모길 절반 남아 내 plan Are you ready? Woo! 그 확실한 내일의 태양에 그냥 불러봐 에이 여기가 바할라 싫은 사람 즐기는 놈이